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감사 예배죠. 클로징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현실은 또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회복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교회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참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보다도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더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의 교회를 거쳐서 각자 어떤 곳이든 흩어져서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문을 닫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우리를 회복의 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바로 이제 우리는 그 회복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감사 예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혹은 도구로 지금 부르시고 오늘은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파송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회복의 강. 오늘 본문 뭐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고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 번 또 제가 설교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흘러보내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작은 교회였지만 계속해서 흘러보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흘러보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우리 친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5년을 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쓴 적이 없어요. 너무 교인들이 바트락으로 자비로 다 섬기시고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좀 교회에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이 뭐 캐터링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해서 좀 하고 싶었는데 또 바트락이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는 그냥 재정을 흘러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바로 이제 성전에서 이제 흘러가는 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곳에서 분명히 회복과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유형 교회에 집착을 합니다. 이 보이는 이 유형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흘러가지 못하고 고인 강은 썩게 되는 겁니다. 강이 흐르지 못하면 썩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흘러보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냅니다. 그 흘러보내는 갈릴리는 항상 풍부한 수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해는 흘러보내지 못했습니다.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썩은 바다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형에 살면서 그걸 늘 생각하는 거죠. 흘러가지 못하면 썩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형교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지 못하고 이 유형교회를 더 크게, 더 거대하게, 더 화려하게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교회가 커지고 자기의 교인이 수만 명이 되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사람들은 많을지언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유형 교회에 집착하면 결국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덩치만 키워왔던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썩은 냄새를 풍기는 소식들을 우리가 쉽게 요즘은 접해 들을 수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은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에서만 키우면 썩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악한 사람이었거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유형교회에 집착하다 보니까 썩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흘러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물질도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집착하는 성도들은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자기 영역만을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만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커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강이 되지 못하고 썩은 강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개인이 똑같은 겁니다. 흘러보낼 때에 제가 최근에 응급실로 가고 수술한 이유가 내 몸속에서 이 소통이 안 돼서 먹고 흘러보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먹었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속에서 가스와 음식물이 차고 안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배 터져 죽는다. 그 수술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또 우리를 통해 잘 흘러보낼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으로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고 계속 내가 축적하고 쌓아간다면 결국 쌓이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목사는 빌빌해서 그리고 서서 설교도 하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 손끝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져서 곧 로마를 정복하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나마 3년 함께 했던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한때 좀 뭔가 일으킬 것 같았던 예수님이었는데 아주 아주 처참하게 끝을 맞이하고 그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실패라고 모두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그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강성한 로마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걸 상상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조차나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고 우리는 패배한 교회고 우리는 패잔병 같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회복의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실상은 우리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이 땅에서 회복의 교회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결코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흩어지고 지금 각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회복의 교회를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회복의 강으로 삼으셔서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일으킬 줄 저는 기대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과 사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 5,000명씩 불어나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던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커지니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안 흩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신 거예요.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갈까 고민하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괴로워 여기니까 설마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갔겠냐 생각하고 잡으러 오지 않겠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사마리아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을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그곳에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슬픔과 근심에 잠겨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근심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서 빌립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명을 주셨듯이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여전히 슬픔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회복의 교회를 떠나갈지라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회복의 교회에서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회복의 교회의 DNA가 반드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회복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생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서 바벨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 땅에 뭔가를 쌓아두고 뭔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흘러가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곧 흘러가라는 것이죠. 때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벨에 모여서 탑을 쌓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강제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흘러가는 회복의 강이다. 이걸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 머물며 고여서 썩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그런 흘러가는 회복의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부족한 저희들을 회복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시고 진정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꿈꾸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흘러가는 회복의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회복의 교회를 거쳐간 모든 영혼들이 회복의 강이 되어서 죽고 썩고 부패한 것을 소생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과 물질들을 흘러보내므로써 내가 살고 이 땅이 사는 그런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흩어지지만 그 놀란 회복의 역사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열방 곳곳에서 이 회복의 교회의 DNA를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